네. 들리시죠? 이게 조금 이렇게 기계음처럼 들릴 거예요. 대책 없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역시 박감성 씨와 지금 대책 없는 라디오 왔습니다. 뭐 박감성 씨뭐할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책 없는 라디오 감성을 맡고 있는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아무래도 인원이 줄었다 보니까 좀 호응이 별로네요, 그죠?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제 앞에 오늘은 저희 집 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두 대가 켜져 있고요. 지금 박감성 씨는 지금 위즐이라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오늘 이렇게 라디오는 하긴 하는데 제가 뜸을 들이느라고 2주 안에 한 번 못했어요, 그죠? 약속을 못 지켰어. 예, 순전히 다 진유 씨 탓입니다. 이거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제 약속을 펑크 내고 말이야. 그 사연 있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연이 있는데, 사연이 그쵸, 그냥 어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아, 그러니까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 날 올려서 제가 게으른 탓이 좀 있어요. 근데 일요일 날에 서울 올라갈 기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화요일에 들려요? 네, 화요일에 제가 그 여기 이거 공동체 라디오 토론회가 있었어요. 공동체 라디오 뭐 지역 재난 방송과 공동체 라디오 정책 뭐 토론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지금 재난이 일어났죠. 이럴 시기에 필요한 내용의 뭐 라디오를 해야 된다. 지역마다의 그 재난이 다 틀리고 하니까 지역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 데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게 화요일 날 어제 그랬는데, 어젯밤에 또 박감성 씨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어제 급히 제가 사랑을 찾아가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전 어제 연락도 못 받았어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뭐 신나서 룰루랄라 퇴근하고 있는데, 연락을 했죠. 한 9시 반가량 연락을 했더니 아직 서울이라고. 30분 만에 올수 있냐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자시고가 떠나서, 미안합니다. 뭐 솔로인 내가 이해하지 뭐 어떻겠어.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찔리시는 분 같이 계신가요? 아, 있을 건데.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대는 안 찔리실 거예요. 저그 사정을 몰랐으니까. 네, 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라디오를 뗐습니다. 2주의 약속을 제가 뭐 어쨌든 서울로 이 장비를 들고 가서 하려고 했으나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 장비였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안 들고 갔죠. 뭐 갔으면 종문이랑도 할수 있는 기회였고 그랬죠. 뭐 박감성 씨는 이제 좀 바쁘시다고 지금, 네, 지금 전화가 오면 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박감성 씨의 이야기 더 듣도록 하죠, 그럼. 예, 요즘 일이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라서 언제 뭐 출근 시간은 동일한데 퇴근 시간이 매일 다르다 보니까 뭐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부자 될것 같아요. 놀러 오세요. 여름 때 휴가 보내셔야죠. 아무튼 오늘은 끝까지는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네. 뭐 요즘 뭐비 많이 오죠.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다큐로 가나요? 일단 좀 상황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 춘천에 산사태 일어났죠. 그리고 뭐 강남 쪽으로 서초동인가? 네, 뭐 터널 붕괴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사상자들. 아, 참 안타까워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예, 사고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준유 씨? 네. 음악 있나요? 기다려봐요. 계속 얘기해요. 예. 아무튼 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네, 음악 있습니다. 뭐 좀 자, 일단 그럼 추모곡 한번 갑시다. 저 어디 있어? MC 더 맥스. 예, MC 더 맥스의 잠깐만.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닌데. 아니죠. 잠깐만, 그 노래 뭐더라? 잠깐만요, 제가 곧 찾겠습니다. 노래가 꽤 많네요, 이분들. 왜 이래? 여기 많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여기? 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시도. 어우, 첫 시도 괜찮지. 말씀드리는 순간 제목이 생각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합니까? 네, 시작합니다. 예. 그 소리가 MC 더 맥스의 마지막 내숨 소리라는 노래였어요. 아, 이 노래 옛날 어?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뭐 아 추모곡이었다고 이게. 아 몰랐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 노래 참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데. 뭐 중학교 때였나? 네, 그렇죠. 그쵸, 중학교 때 박감성 씨가 너무 슬픈 노래를 튼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책 없으니까요 저희는. 그리고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좀 크게 탁 이렇게 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 하는 거라 뭐 어쨌든 불친절한 대책 없는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듣고 계신다는 분들은 이미 적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박감성 씨 마이크를 넘길까요? 아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갔나요? 네, 좀 마음이 무겁네요. 좀 희소식을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또 세상살이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겠죠. 아 요즘 뭐 여름이 자꾸 장마가 계속되는데 휴가 계획들은 다들 어떻게 되신지 궁금해요. 휴가 뭐 진유 씨 다녀왔나요? 우리 휴가 그때 갔잖아. 아 그게 휴가였나요? 어, 그 휴가 지난주 방송 때가 혹시 우리 휴가였나요? 맞아, 그 휴가였죠. 아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날도 아주 비 왕창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텐트 속에서 어우 텐트가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 옥상에 쳐, 옥상에 텐트를 쳤는데 그날 아주 진유 씨의 빨간 티셔츠 흰색 티셔츠였는데 원래 빨간색 티셔츠로 바뀌었어요. 아니 말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흰색 티셔츠가 빨간색 이제 염색한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게 물이 스며들었죠. 빨갛게 물들어갖고 집에 가는 걸로. 집에서 나올 때는 하얗게 나왔으나 들어갈 땐 붉은색으로 들어갔다는. 그 옥상에서 참 진유 씨 싸이 가면 아직 메인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녀와 함께. 네, 그죠. 대책 없는 하우스. 타이틀은 제가 적었습니다. 아, 자, 뭐 제가 음악 지금 하나 더 가도 되나요? 네, 좋아요. 예, 뭐 이제는 이번에 힘찬 노래로 제가 추천해 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뭐 다들 좋아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럼블피쉬의 아이고라고. 예. 옛날에 되게 예. 유행했던 노래죠. 유행했었나? 아무튼. 예.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참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내가 안 들리는구나. 들린다. 저는 이제 힘내라고 이 노래 많이 들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우울하거나 이럴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참, 왜 음악이 안 뜨나요? 잠시만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오늘 음악 로딩이 꽤 늦네요. 그죠? 시스템 이게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잠시만 계십시오. 네네. 아이고라는 아이고 아이고야. 저 있네. 자, 듣겠습니다. Go. 네. 어, 힘 아주 나죠. 예. 네.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 노래 홍보하는 것 같네요, 지금. 막상 그런 건 아닌데. 예. 네. 힘들 때마다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입니다. 약간 미래 지향적이죠, 가사가. 자.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저의 그녀에게 얘기할게요. 네.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게. 드디어 나오죠. 아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줘. 와, 또 요거 요로코롬 써먹네요 이거. 네, 아우, 아우, 사운드 정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뒷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라면서 진유 씨 얘기 더 듣도록 하죠. 네. 어, 이게 공개 방송이 됐어 완전 그냥. 어쨌든 아예 사적인 방송이니까. 요즘엔 비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제도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신발 다 젖고 신발 검은색 신발 신고 갔는데 양말을 이렇게 딱 벗었는데 검은색이 된 거야. 하얀색이었는데. 어이구. 아, 네, 텐트도 뭐 비만 맞으면 물드네. 아,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올라가기 전에 글 올리고 갔어요. 뭐 월요일 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화요일 날 올리겠다. 근데 지금 수요일이죠, 지금. 벌써 수요일이죠. 아, 참고로 지금 7월 27일 11시 40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시간대에 난 근영이와 있고요. 박감성 씨와 있고요. 박감성 씨와 함께. 어, 그때 전 방송에서 박감성 씨가 그렇잖아요. 뭐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지셔 가지고. 아.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어. 아우,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막상 또 두 번째다 보니까 그렇게 떨린 감도 없네요. 예, 이제 그냥 무르르듯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이게 짜여진 각본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 형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지지 않았나, 금세 적응이 되지 않았나. 네, 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중 주파수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재미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럼요. 뭔가 솔직함이 좀 더 줄어들겠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내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약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이 방송 계속 할 겁니다. 주파수 필요 없네요. 네. 만약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해적 방송으로 전 감옥에 갈 작정으로 벌금을 물어야겠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해적 방송을 하고 나서 벌금형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돈 내면 되고 쿨하게 갑시다 우리. 쿨하게. 네, 쿨하게. 뭐 조금 이제 조금 뭐. 네. 부담이 안 되진 않네요, 이거.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제안을 하시는데. 네. 언제 한번 그렇게 가나 봅시다. 네, 전화 갈 거예요. 덱도 해적 방송 했잖아요. 어쨌든 그 뭐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뭐 제 영역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제 어쨌든 제 친구들을 더 이렇게 달궈서 살살들이 볶아가지고 게스트로 계속 하나둘씩 끌어들이다 보면 이 라디오는 정말 사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주문진 공동체? 주문진 지역 공동체. 쌍팔년도 용지 님들 일어나라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막 시장에서도 막 방송하고 막. 괜찮네. 좋지. 친구들 중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응원의 메시지라. 요즘 사실 친구가 없어요. 응원의 메시지. 아, 또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저한테. 아. 예. 아, 사실은 지금 서울에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진유 씨도 아마 모를 텐데 그 친구는 커피를 전공을 합니다. 커피를 전공을 해서 강릉에서 좀 유명한 테라로사에서 바를 잡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아무래도 올라간 지도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적응을 좀 더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재주가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말들이 많나 봐요. 뭐 이제 막 신입 들어온 사원인데 재능이 많으면 아무래도 시기 질투가 좀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 남들 시선으로 봤을 땐 본인은 그게 좀 힘들다고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자기 자랑인가요? 아무튼 좀 이 친구 힘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련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냥 그녀인데 그녀인데 이상한 더 오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친구인 관계입니다. 응원해주고 싶은 힘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타줬으면. 갑자기 뜬금없는 응원의 메시지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진유 씨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응원의 메시지라. 그냥 문득 생각났어요. 그냥 지금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해서. 네. 아,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저한테서 유추해서 내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계속해 보세요. 아니, 난 지금 나는 응원해줄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 나는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친구가 서울에서 힘들다며, 나는 서울 가면, 나도 서울 갈 계획을 짜고 있잖아 지금 9월달.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정사운드는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또 주위에 사람들은 또 있으라 그러고, 종문이는 뭐 오라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중요한데 잘 모르겠구나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씁쓸하네 이거. 아, 네, 씁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 메시지가 왔네요. 정 사운드일 거예요 이게. 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고객님들이래. 이거 슬픈 소식이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잠깐. 예, 진유 씨 지금 문자 참여하신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다고. 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도 용납하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잠깐 이제 얘기 전환도 할 겸 음악 한 곡 듣죠. 음악 한 곡 듣는데, 이건 제가 최근에 알았던 곡이에요. 최근에 알았던 곡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인디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쪽으로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 꽤 꽂힌 음악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 방학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가을 방학. 원래 사실상 가을에는 방학이 없죠. 가을엔 방학이 없어요. 근데 가을 방학이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아, 예, 괜찮죠. 예, 노래 제목부터가 예 꽤 마음에 듭니다.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연결, 연결. 네, 가사를 보면 연인이 헤어졌나 봐요. 헤어졌는데 이따금씩 떠오를 때, 예, 또 아, 옆에서 뭐라는 거야 지금 노래 음악 설명하고 있는데, 예, 신경질 나 진짜. 연애하느라 바빠요 지금. 예, 아무튼 예, 곡 설명 계속하자면. 헤어진 상황 같죠. 헤어진 상황 같은데 이따금씩 뭐 떠오를 때마다 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해지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 예, 이해를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덧 돌아왔네요. 돌아왔죠. 좋아, 괜찮았어? 왔어. 지금 진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더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지금 1인자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 같죠. 예, 언젠간 쟁취할 겁니다. 박감성이 진행하는 대책 없는 라디오. 예. 지금 진유 씨가 또 어딜 나갔죠? 방송을 아예 저한테 통째로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가 나려고 해. 도와주시죠. 서포트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박감성 씨를 부른 이유가, 아이고 좀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박감성 씨가 오늘 하루 좀은 다 해줄 줄 알았어. 오늘 노리고 불렀습니다. 제가 라디오에 빠져든 박감성 씨를 위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감성 씨의 매력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느끼셔야 될 것 같아.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 예, 느끼시다 보면 점점 느끼해져서 토 나옵니다. 예. 아 근데 진유 씨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도 한 시간 반밖에 못 잤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 뭐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예. 아 자꾸 화를 나게 해. 화가 나게 하는데 그래도 뭐 약속 지켜보겠다고 뭐 공지사항 띄우고 뭐 노력이 되게 가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하루 더 늦어졌지만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 진짜 좋은 말 많이 해 준다. 아, 포장하느라 힘드네요. 네. 뭐 우리 박감성 씨가 참 잘해요. 아까 뭐 집에서 일찍 연락 온다며. 연락이 안 오네. 나를 만나. 네. 버리고 들어갔나 봐. 아, 지금 시작한 지 36분이 지났어. 지금 30분 예상했으면서. 좋아. 빨리 보내고 싶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아, 우리 그러면 신진영 씨. 아까 내가 사운드 정은 방금 내가 통화를 했고 신진영 씨와 전화 연결 어때요? 전화 연결 좋죠. 전화 연결.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아무튼 잠깐만.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나? 지금 고민입니다. 잠깐. 이렇게 아니 이건 안 되겠다. 예, 스피커폰으로. 우리 처음 시도는 아니지만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일단 얘기해 봐. 예. 대책 없는 라디오 창시 이래 최초로, 그죠? 전화 연결. 전화 찬스 지금. 조금 앞서간 전화 연결. 예. 아,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군요. 했는데 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뭐 스피커폰으로 마이크를 대고 했다고. 오늘 한번 그대로 연결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예. 아, 이거 전화를 안 받네. 전화를 안 받아. 아, 진짜 시도는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전화 찬스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진영 씨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라 했잖아. 아 진짜 벌써 주무시는 건지, 아 주무신 말이 너무 높나? 벌써 잠이 들었는지. 예,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예, 소리샘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지금은 연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예, 아 깨울 수가 없다네요. 지금 전화 연결하는 동안 급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이제 슬슬 제가 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인사드리나요? 예, 예, 좀 급한 감이 있지만, 예, 곡 하나 띄우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곡 드릴까요? 잠시만 안녕 갈까요? 안돼 아까 MC 더 맥스 들었으니까 무슨 노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 자 어떤 거 가면 좋을까? 아 이거 괜찮지? 더 너츠의 어디 있을까? 오늘 제목이 자꾸 생각. 찾았습니다. 예, 우리다시라는. 예, 예, 일, 예, 일단, 우리다시라는 노래인데 더너치. 예, 들어보셨을려나 다들. 예, 아무튼 가사를 잘 들어보면 어렴풋이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 고. 예, 아 방송 사고, 아 죄송합니다. 음악을 다른 걸 틀었어요. 아 다시 가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더너츠 고. 예, 예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저는 예 그 전에 잠시만요. 내가 이 라디오를 하려고 오늘 이제 노트북을 딱 챙기고 버스를 탔어. 탔는데 노트북이 챙겨놓은 거랑 다른 번호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찾고 온 거야. 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제서야 하는 건 뭐죠? 내 발목을 붙잡겠다는 건가? 아무튼 그렇고요. 예, 다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정인 거죠? 예, 고정이죠. 예, 거의 아니죠. 이제 고정이죠. 예, 다들 느낌상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대책 없는 라디오에서 감성을 맡고 있는 박근혁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네, 잘 들어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지금. 야 키 아 아 거기 가방에 달린 거구나. 어 네 네 오늘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고 네 푹 쉬시고요. 네 내일 봐요. 전화하겠습니다. 네 뭐 박감성 씨가 이렇게 퇴장을 하셨고요. 우리 박감성 씨가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배웅은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노래 두 개를 연달아 키를 예, 여기 내가 봤다니까. 그 박감성 씨 노래 두 개를 세 개를 연달아 틀고 들여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의 데일리에 있는 노래인데 일단 시나이 압구정 날라리 이거 무한도전 나왔죠. 좀 괜찮더라고. 이적이 했는데 말하는 대로도 좋더라고. 말하는 대로 일단 여러 개 올려놓고 네. 세 곡이면 충분하겠죠. 10cm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닌데 나와 같다면 백지영의 이것도 아니구나. 아 요즘 뭐 탑 10에 있다는 게 뭐 이렇게 들을 게 없어. 그지? 난 뭐 계속 인사 드렸는데 출연하는 거 같잖아. 출연하는 거 같죠. 그래 어쨌든 최신 음악 가요. 힙합 하나 들을까요? 힙합 B 들을 게 없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오 좋아 이거. 그녀이가 제일 잘 나간답니다. 예 고 그럼 좀 이따 볼게요. 만들어진 서해안 고속도로 가야지. 준비됐습니까? 박감성 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최애니원 압구정 날라리 최준 날뱅이 들었고요. 그냥 뭐 보내준다고 해서 그냥 보내준다고 해서 모르겠다.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그냥 뭐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냥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아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였는데 오늘 뭐 피곤한 하루? 좋지만이 아니지. 정말 좋은데 눈이 감기는 날 있잖아요. 아 마음과 같지 않는 날 어쨌든 저의 방에 방이 조금 청소가 되어 있네요. 어머니가 청소를 했나 봐요. 아. 덥구나.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니까 좀 그렇네요. 너무 오니까 사람 마음도 처지는 것 같고 그냥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고 해가 뜨면 또 그러겠죠. 아 너무 덥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겠죠. 하. 어 박감성 씨는 그 주문진의 남북면옥이라고 거기에 네 거기 냉면이 진짜 맛있어요. 해냉면. 지금 목이 잠기는데. 아무튼 우리 박감성 씨 절 버리고 가셨네요. 어쨌든 어 박감성 씨는 정말 예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되게 집중 있게 하는 뭔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뭔가 없나 봐요. 그냥 춤을 좀 같이 췄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생 때 그냥 연습을 같이 다니고 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냥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건 포기할 법한데 하는 친구들 중 하나예요. 어쨌든 되게 생각 많은 친구. 공부도 뭐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뭐 잘하진 않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력하지 않았죠. 공부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근데 대학교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뭐지? 이랬는데 뭐 성적이 올 A에다 뭐 올 A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달라졌나? 뭐 이랬는데 달라지진 않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려는 게 생겼다라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멋있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붓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쏟아붓고 싶지만 그걸 어디다 쏟아붓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미련하죠. 해보지도 않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책 없는 라디오 2주에 한 번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책 없는 라디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대책 없이 대책 없게 소통하려고 했던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참 저한테도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뭐 이 느낌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공동체 라디오 뭐 그게 어떻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의미는 좋죠. 좋은데 그게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거는 좀 다른 방면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죠. 지금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회인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돈은 벌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저에 대한 변화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주위 사람들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하니까 뭔가 반성의 시간 그런 느낌을 받네요. 생각이 더 깊어지는. 앞으로도 좀 더 친구들과 친구들, 저희 주위 사람들이랑 더 라디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번 방송도 그랬고 저저번 방송도 그랬고 제가 했던 방송들 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딱히 방송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안 해요. 그냥 그냥 편집 없이 올리잖아요 제가. 근데 뭐 사진들이나 그리고 출연했던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되게 잘 지내더라고. 아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 양키랑 슬기 그냥 미나 안곱 등 얘네들이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본선 진출작으로 됐더라고요. 그 청소년 경쟁 부분에. 와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냥 축하해 줬죠. 축하해 줬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나서는 좀 지루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확 오지 않는 영화였는데 그게 됐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듣고 있니 조카들아? 우리가 뭐 그 친구들은 잘 되겠죠? 희망. 이게 참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런 괴리감이 되게 많았는데 나도 어쨌든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했던 행동들 그냥 뭐 그러면 안 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뭐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뭐 그런 것들 에 있어서 아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들에겐 희망을 줘야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하,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하다.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 대책 없는 라디오. 오늘은 13번째였나? 12번째였나? 13번째이겠죠? 13번째일 것 같은데 13번째 대책 없는 라디오 이야기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이제 혼자 이제 주저리 떠드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옆에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했던 거고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나는 전설이다. 예, 윌 스미스가 차 안에서 뭐 라디오를 하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라디오가 아니라 그냥 뭐 방송을 하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뭐 어디로 와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네. 이런 기분이었을까? 되게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혼자는 고독을 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자 주저리 떠들다 보면 미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뭐 노래를 들을까? 아니야.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라디오 13번째 이야기 7월 27일에 시작해서 7월 28일 00시 25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